가나요? 어떻게 할까? 어, 나 진짜 못하겠어.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 아. 일단 이거 틀어볼까? 새별? 새별 거? 얼룩덜룩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만드는 방송. 누가 뭐래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집중하는 시간. 여기는 김보규의 마음 세탁소입니다. 연예인들 방송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일단 인사하긴 할까요? 네,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방송 김보기의 마음 스탁소를 가오픈했습니다. 근데 김보규 씨는 어디 계시죠?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오늘은 보기 없는 김보규의 마음 세탁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영업은 3월 7일 첫째 주 목요일부터고요. 오늘은 저희 제작진들이 직접 나서서 리허설을 해보는 중입니다. 약간 김보규 씨 이름만 걸어놓고 방송하겠다 이건가요?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인데요. 아, 이때를 꿰차서 제가 바지 사장에서 한번 한번 사장 노려봐야 되나요? 아, 우리 마음 세탁소의 매니저 김보규 씨는 저희가 좀 더 준비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보규의 마음 세탁소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아니 정말 못하겠네. 제 소개를 하려니. 영재 장명소라고 막 던지기에 약간 재능이 있으신 분이 좀 지어주신 별명이 있어요. 여긴 세탁소니까. 네. 저보고 이제 세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비트. 어,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아, 그쵸. 세제. 그렇죠? 네. 세제 필요하겠죠? 네. 네, 저는 다운이 아니고 약간 고농축으로 좋은 향기를 내고자 싶은 저는 보라오니입니다. 저는 락스인데 락스 그냥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뭐지? 중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하얗게 무조건 하얗게 하는 락스. 제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팟캐스트 김보규의 마음 세탁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김보규 씨를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요. 그 김보규 씨를 계속 만나면서 라디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 김보규 씨 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좀 뭐랄까, 저는 공연도 보고 네,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고 또 뭐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많이 봤었는데 너무 솔직하고 순수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사람을 만날 때라던가 그 관객을 대할 때 진심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았고 예의 바른 모습들도 좋았고 등등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참신한 라디오 DJ 새로운 캐릭터로 좀 쓰임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기회가 됐네요. 저도 희민 언니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좋았었어요. 저도 김보규 씨 참 좋아하는데 그 제가 일하면서 힘들 때 우연히 전부가 되소서라는 김보규 씨의 곡을 들었었는데 그때 막 후렴 부분에 막 엄청 울부짖는 그게 있어요. 막 거기서 막 내 마음에 막 출렁출렁 넘실넘실 막 하면서 막 위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전에 그 희민 언니가 김보규 씨의 목소리에 그 힘이 있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단번에 이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맞아요. 저도 김부근 씨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음색이 독특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저는 또 그 가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약간 저희 플레이리스트의 고정으로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김보기 씨가 선뜻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팬심으로서 약간 그렇게 노래 먼저 듣고 우와 하는 마음으로 막 만나서 시작하게 된 건데 이런 보규님이랑 하고 싶은 컨셉이 있잖아요. 저희가 정한 맨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그쵸. 하고 싶은 거 다 해 방송.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아니, 우리는 이런 거 막 예능이나 뭐 드라마 이렇게 봄으로써 뭐 대리 뭐 만족을 하거나 뭐 대리 설렘 뭐 맞아. 이런 걸 하는데 뭐 우리가 요즘 뭐 M4 세대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저희 진짜 원하는 그 꿈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막상 현실에서는 어렵잖아요. 막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우리 참아야 될 때 되게 많고 또 근데 내가 말 안 해줘도 알아줬으면 싶고 그런 부딪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이런 얘기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좀 넘어지고 멍들고 아플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기 마음 세탁소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클리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참여 방법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지만 일단은 저희 소통 창구가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빨래터를 검색해 보시면 참여 방법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 하고 싶은 것 외에 이 방송을 같이 듣는 청취자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나눠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처럼 태경 씨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제가 이거 회의할 때 말했지만 복이어유 복유 이어 복유 씨가 이어주는 그 랜선 소개팅을 그 안영미 님께서도 라디오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도 고맙다.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만남은 축복이고 행복이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방송이 또 이제 3월부터 시작돼서 그때 또 이제 봄이 시작되잖아요. 아. 그러면 또 이제 연애의 그런 마음이 몽글몽글 올라오면서 여러분 네. 우리도 다 사연 내보내세요. 저런 네 무쪼록 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다양한 컨셉과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많이 생각해 두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미디어 사역의 앞장서길 원하는 빨래터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김보규 씨에 대해서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김보규 씨 앞에서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안 계실 때 얘기하죠. 네, 저희 이거 뒷담 아니고요. 저희 김보규 씨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맞아요. 태경 씨는 그러면 김보규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빨래터라는 곳에 제 친구가 그 축가로 이씨가 이씨야라는 곡을 불렀다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곡을 통해서 김보규 씨를 알게 되었죠. 저는 친구가 이 노래를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제가 놀러 갔을 때 다 같이 그 TV에 유튜브를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목소리 좋은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호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했고 사실 저는 음색이 좀 독특한 분들의 음악을 막 즐겨 듣지는 않는 편인데 이분 노래는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가고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저도 막 콘서트 때 가보고서 더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김보규 씨는 태경 씨랑 같이 축가 소개를 받고서 너무 좋다 해서 막 무한 반복해서 듣다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노래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엄청 찾아봤었는데 아시나요? 뭐 레이첼, 호이 씨 모르죠? 앨범이 안 나왔거든. 아, 네. 이게 미발표곡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콘서트를 진짜 가봐야 되는데. 맞아요. 간절히 남의 노래 남의 노래 그 말고도 좋은 노래 진짜 많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전부가 돼서서가 최근에 네. 나온 노래죠. 그것도 정말 좋아하고 우삼통 진짜 좋죠. 우삼통 우삼통 네, 저의 와 너무 좋아요. 그거 김보기 씨 언제 음원으로 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삼통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유튜브 가사가 진짜 좋습니다. 아, 진짜 좋죠. 맞아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좋아하는 노래들 있으신가요? 저는 레아의 노래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김보규 씨 특유의 그 스토리텔링과 그 노래를 네, 함께하는 그게 너무 너무 너무 매력적이죠. 그쵸. 또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우삼통도 있지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맞아요. 그 어쩌다 어떤 분이 작업하시길래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이런 노래도 있구나. 뭐 노래 이런 뭐 이야기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형식도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되고. 좀 더 뭘까 성경이 쉽게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이런 거 어디 가면 뭐지 새가족 교육 받거나 이럴 때 꼭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머릿속에 잘 안 박혔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좀 더 쉽게 박히게 되었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아까 그 김보규 씨의 목소리라던가 또 앞에서 태경 씨가 얘기한 목소리에 힘이 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소리에 힘이 있다는 표현이 그런 메시지를 셀렉하고 내뱉고 하는 그런 모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 목소리에 힘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라디오도 같이 해보고 싶었고 또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 이분이 욕망이 나름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엄청나십니다. 엄청나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얘기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태경 씨가 얘기해 주셨던 보기어유 보기어유 말 너무 귀여워요. 보기어유 보기어유 보기어유 사투리처럼 말해야 돼. 그런 것처럼 약간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좀 생각한 것 있으신가요? 저는 보기어유 말고도 음치 탈출. 제가 너무 음치다 보니까 이분께 그 노래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시간 저도 뭐 노래 부르는 방법 이런 것도 알고 싶고 듣는 분들도 음치이신 분 많을 거예요. 네,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네, 저희 집안만 해서 지금 네 명입니다. 가족력인가요? 가족력이다. 가족 더 많은데. 진짜 이거 노력으로서 바꿀 수 있으니까 김보기 씨 부탁드립니다. 부탁해. 약간 보규야 부탁해.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진짜 음치 탈출 이거 음치뿐만 아니라 약간 김보규 씨가 노래를 뭐 가르쳐줄 수도 있고 혹시나 좋은 또 파트너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아이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맛깔나게 잘 부르시잖아요. 네 맞아요. 호소를 느끼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작가님도 생각해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김보규 씨를 좀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쨌든 이 마음 세탁소를 이끌어 가실 분이니까 처음에는 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연예인들이 양자택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 피자 이러면 바로 막 치킨 치킨 비 오는 날 맑은 날 하면은 맑은 날 맑은 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재밌게 알아가고 싶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크리스천들이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쩔 때는 좀 크리스천 영화나 도서나 콘서트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 또 아무래도 오디오다 보니까 이거 또 뺏기는 걸 수도 있는데 다 히든싱어 네. 아 좋아요. 김보규 씨가 맞추는 거죠. 물론 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번호를 참여해서 네,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일단 김보규 씨가 자기 목소리를 네 맞출 수 있나 조금 재밌을 것 같은. 좋아요. 그 김보규 씨 성대모사 하는 분들이 완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오늘부터 연습할 거예요. 아, 본인이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예. 아, 정말. 김보규 씨한테 혹시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분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나이 밝히기 원하지 않으실 텐데. 네. 일단 제 나이는 이제 중반에서 후반이 된 나이거든요. 제가 락스라고 했죠. 하얗게 불태워진 약간 그런 보규 얼굴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금 뭐만 하면은 힘든데 이분은 이동 뭐 콘서트나 이런 데 다니면은 이동 시간도 길고 맞아. 저는 솔직히 저도 고향이 먼 입장이라 차 타는 그 이동 시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힘들지도 않을까. 먼 곳에 가서 또 몇 시간 동안 콘서트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그 체력 어디까지인가. 맞아요. 그 이분이 또 혹시 몰라요. 막 집에 가서 운동하고 막 그러실지도. 그럴 것 같진 않고. 진짜 어떻게 체력을 관리하시는지 너무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그냥 뭐 다 어차피 우리 다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하는지 시켜볼까요? 너무 막 나가나? 좋습니다. 아니요. 아, 미안합니다, 부근님. 이것저것 다 같이 하시죠. 작가님 궁금한 것도 바라는 점? 바라는 점 저는 김보규 씨가 저희들이랑 조금 사적으로도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이 어쨌든 딱 비즈니스적으로 딱 와서 녹음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평소에 그런 친함? 그런 것들이 또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이 카톡을 잘 안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가 이미 몇 번 혼내가지고 마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이 혼냈어. 근데 이분이 진짜 그거는 안 고쳐지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셀럽이다 보니까 아 맞아요. 나름 셀럽 너무 네. 카톡이 막 섀도해가지고 보기 사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거 빨간색 그거 숫자가 떠 있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저도요. 빨리 지우고 싶은 맞아. 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그렇게 그냥 괜히 짐작 연연하지 않는 해봅니다. 저도 바란 점이 있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빨리 우산통 음원 넣으셨으면 맞아요. 진짜 필요한 말 해주셨네요. 제발 빨리 다운 받을게요. 700원인가요? 900원이 얼마였죠? 아무튼 홍보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 우삼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유튜브에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채널에서도 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균님 음악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좀 저희가 막 뽑아 먹어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네, 아까 히든싱어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한테 아, 종종 선물도 막 하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본인이 주는 거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마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또 모르겠다. BGM 또 네, 해야 하는 거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늘 용량 초과인 우리의 삶. 그러나 이곳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담고 싶은 만큼 담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 Road. Thank you, Road.